시골쥐와 도시쥐. 옛날에 도시에 사는 작은 쥐가 있었어요. 도시쥐는 시골에 사는 친구쥐의 사진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친구 집을 방문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 여기는 냄새가 진짜 고약하네. 더러운 농장 동물들의 냄새구나. 어서 내 친구의 집을 찾아야겠다. 안녕, 내 친구야.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지. 널 깜짝 놀라게 할 생각이었는데. 정말 놀랐어. 시골에 잘 왔어, 친구야. 도시에서 날 만나려고 그 먼 길로 오다니 난 정말 기뻐. 친구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먼 길을 왔겠구나. 피곤하겠다. 가서 좀 씻지 않을래? 그동안 난 널 위해 준비할 게 있어. 시골쥐는 농장으로 향했어요. 도시쥐는 씻고 있었죠. 좋아. 그러면 가서 신선한 채소를 뽑아오자. 그러는 동안 도시쥐는 씻느라고 물을 다 써버렸어요. 아, 물이 이렇게나 적다니. 우리 도시에는 훨씬 많은데. 도시쥐는 밖으로 나왔어요. 모든 게 짜증스러웠죠. 이리 와. 우리 밖에서 먹자. 모든 준비가 다 됐어. 시골쥐가 고구마와 신선한 사탕무뿌리와 순물을 차려냅니다. 그리고 신선한 우유도요. 어서, 안 찌그래? 시골쥐가 도시쥐를 대접합니다. 시골에선 넌 이렇게 먹고 살아? 별 맛도 없는 음식을 정말 맛없네. 시골쥐는 친구를 감동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식사 후 시골쥐는 도시쥐에게 농장을 구경시켜주기로 했지요. 아, 공기가 참 맑다. 저 꽃들에게서 향기가 나네. 이 녹색 식물은 뭐지? 그건 싱싱한 완두콩이야. 그러고는 둘은 젖은 퇴비를 가로질러 건넜어요. 아, 이 구린 냄새! 우리 도시는 정말 깨끗한데. 솔직히 말해서 친구야, 내가 사는 방식, 내가 먹는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벌레 둘러싸여서 이런 더러운 것과 함께 살다니. 내가 사는 도시로 가자. 이런 것쯤 다 잊을 거야. 음식이 그랬다면 미안해. 하지만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어. 여기는 모든 것이 신선하다고. 나와 함께 도시로 가자. 내가 사는 방식을 너에게 보여주고 싶어. 치즈랑 파스타랑 견과를 먹여주고 싶어. 없는 게 없어. 그거 참 괜찮은데? 내가 장담하는데 아주 즐거울 거야. 도시쥐는 가방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야. 고마워. 즐거웠어. 곧 도시에서 보자. 쥐들은 서로를 끌어안았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며칠 후 시골쥐가 도시쥐를 방문하기 위해 가방을 싸기 시작했어요. 큰 빌딩, 번쩍이는 자동차, 그리고 맛나게 먹게 될 음식. 난 이 도시와 사랑에 빠졌어. 소리가 크기도 해라. 시골쥐는 마침내 도시쥐의 집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렴. 어서 와, 친구야. 내 집에 잘 왔어. 도시쥐는 시골쥐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갔어요. 둘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때 집안에서는 하인이 식사를 준비했어요. 도시쥐가 냄새를 맡더니 말했어요. 자, 친구야. 식사가 준비됐어. 어서 가자고. 시골쥐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매우 신이 났죠. 마음껏 먹어, 친구야. 치즈랑 우유랑 파스타랑 토스트랑 땅콩버터랑 케이크랑 과일이 있어. 고마워. 네가 사는 방식에 정말 감동했어. 난 여기에서 너와 함께 지낼 생각이야. 막 먹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하인이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더러운 조그만 녀석들! 여기에서 썩 꺼져! 이리 와! 달려! 숨자! 도시쥐는 매우 쑥스러웠어요. 걱정 마, 친구야. 저 녀석이 가버리면 먹자고. 식탁을 치울 때까지 그들은 산책을 하러 나가기로 했어요. 가자! 온갖 종류의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을 보여줄게. 뭐라고? 그게 뭔데? 유명한 백화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고양이를 봤어요. 서둘러! 숨어! 우와! 우와! 저게 뭐야? 심장이 막 두근거려. 크고 뚱뚱한 고양이. 금방 갈 거야. 그냥 조용히 있어. 고양이가 가자 그들은 백화점으로 들어갔어요. 시골쥐가 이상하게 생긴 것을 봤죠. 저게 뭐야? 조심해. 그건 쥐덫이야. 쥐덫이 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치즈를 잡으려는 순간에 너는 꼼짝 못하게 되고 절대로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돼. 나 심장마비가 오는 것 같아. 나에게는 너무 심한 일이야. 글쎄, 그렇게 오버하지 마. 그냥 조심하면 돼. 글쎄, 난 충분히 뛰어다녔고 겁을 먹었고 무서움을 느꼈어. 난 이러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니야. 하지만 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그곳은 아주 평화롭거든. 모든 게 다 미안해. 가서 내 정원에 있는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게 항상 공포에 떨며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아. 허둥지둥하며 사치스러운 삶을 사느니 소박한 삶을 사는 게 낫겠어. 그래서 작은 시골쥐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고는 남은 생을 그곳에서 보냈답니다.